성령 내게 다가와 수줍은 향기를 안겨주던 너 희미한 꿈속에서 눈이 부시도록 반짝였어 설레임에 나도 모르게 한 발 두 발 내게 다가가 너의 곁에 남아 너의 미소에 내 마음이 녹아내려 눈이 마주쳤을 때 두근거려 oh, 너의 가슴에 내 미소를 기억해줘 하루라도 몇 번씩 생각해줘 Strong